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대송산 혁명열사랑을 참관한 그들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은 대회 참가자들은 청소년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립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과학기술전당의 기초과학관, 어린이 꿈관과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 2017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